자 죽일 놈의 이 사랑 너 때문에 다쳤죠 멈추질 못해 죽어도 오직 나는 너야 네가 오신 가슴에 관종의 눈물 떠오지 검은 지옥분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 마 나를 남겨두지 마 돌아서 네 맘에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목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나를 남겨두지 마